당신이 필요할 때 그렇게 떠나다니 비오는 밤거리에 멀어진 모습 바라보면서 나는 방황하고 있네. 당신이 떠날 때에 말하려 하였지만 진정 난 너를 사랑해. 사랑했다 진정 저 하늘